총기 지켜들고 진격해 간다. 총기를 앞세우고 돌격해 간다. 일심이 천만대요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은 성군 기치다. 공격 공격 공격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막아서도 답보가 없다. 행적이 밀려와도 방어가 없다. 순간도 멈춤없이 맞받아치는 그 전법은 필승불패다. 공격 공격 공격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백두산 번개처럼 공격, 공격 중일봉 우레처럼 공격 희망 봅니다. 표대는 주체의 역 승리 봅니다. 선군의 직선주로 폭풍 쳐가는 그 걸음은 강행군이다. 공격 공격 공격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혁명 방식은 백두산 번개처럼 공격 공격 중일봉 우레처럼 공격